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그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뭔가 하면 바로 신사도 운동인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영어로는 New Apostolic Reformation, 그래서 줄여가지고 NAR 운동이라고 합니다. New Apostolic Reformation.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무슨 운동인가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일어나는 운동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또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첫째로 왜 위험하냐면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빠져들어갈 그만큼 그 유혹성이 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신사도 운동은 여기에 가담을 안 하는 복음적인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라 할지라도 이 신사도 운동의 가르침에 은연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도 신사도 운동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과 같은 가르침은 은연중에 들어가는, 은밀하게 들어가는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상에 물들지 아니했는가, 이런 걸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좀 산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금요철야에 몇 번에 걸쳐서 이 신사도 운동을 좀 더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좀 다루어 보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뭔가 하면은 소위 일곱 산 신학, Seven Mountains Theology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일명 Dominion Theology, 지배신학 혹은 정복신학이라고 불리우는 신학입니다. Dominionism, Dominion Theology. 이 지배신학, 정복신학은 교회, 특별히 목회자들이 세상 모든 영역,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일곱 가지 영역을 다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NAR 운동은 극단적인 카리스마틱 운동, 극단적인 오순절 운동, 이 오순절 교파에서도 바로 이 NAR 운동, 신사도 운동을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도 신사도 운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데도 있지만은 인정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가운데서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고, 이 극단적인 카리스마틱 운동과 소위 교회가 일곱 가지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도미니언이즘, 즉 정복신학,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20세기 말에 일어나서 21세기에 개신교에 일어난 가장 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운동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운동을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 운동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 따르고 있고 대표적인 목회자의 이름만 열거를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리스마틱 운동과 도미니언이즘, 일곱 산 신학으로 대표되는 요 정복 신학이 결합된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성서적인 운동인가 아니면은 대중을 미혹하는 운동인가 이것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이 미국의 정치가들, 특별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릭 페리, 마이크 허커비, 세라 펠린이라는 사람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도 됐던 사람이죠. 뉴 갱그리치, 또 미셸 바크만 이런 사람들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의 지도자 목사들에게 안수받고 예언받고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스타일로 예언을 받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또 NAR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이런 후보들을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NAR 운동은 그러므로 정치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어서 정치적인 파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 신사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만간 정치가에게 달라붙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해가지고는 어느 후보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이 혹시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한민국에 10년 뒤에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 산 신학이 뭐냐? Seven Mountains Theology. 이제 그런 거는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시간쯤에 이제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일곱 산 신학과 그리고 극단적인 카리스마틱 운동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신사도 운동인데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 New Apostolic Reform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은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이 훌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예요. 교회 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피신데 이 사람 아주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피터 와그너. 이 사람이요.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고 또 훌러 신학교에서 그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라고 하는 그런 학과목을 개설을 해가지고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신사도 운동의 사상을 퍼뜨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생긴 걸 보면 코수염도 있고 이래가지고 생기기가 꼭 우리나라 가수 박상민이처럼 생겼는데 여러분이 박상민을 모르니까 피터 와그너를 알 리가 없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박상민이란 가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기 불후의 명곡인가 나가 순간 나는 가수단가 거기 나왔던 박상민이라는 사람인데 곡에 약간 삐뚤게 해가지고 아주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 저는 뭐 그 가수 좋아해요. 근데 이 피터 와그너가 그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키가 조그맣고 그리고 뭐 사람 다리 양다리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짧은 거 핀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피터 와그너가 말하기를 종교개혁이 16세기에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그것은 교리개혁이고 교리개혁 부패하고 타락된 교리를 상대로 해서 일어난 개혁이고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일어난 신사도 운동은 교회 사역의 개혁이다. 사역의 개혁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일으켜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의 개혁이다. 그러니까 Reformation of Ministry, Reformation of Doctrine, 교리의 개혁이 아니라 사역의 개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말도 잘해. 이 피터 와그너는 하여간 말이 아주 매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홀딱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주 매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피터 와그너는 신사도 운동의 유래가 1830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에드워드 얼빙이 그 기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에드워드 얼빙이 소위 그 20세기에 일어난 이 세대주의 신학을 예언으로 해가지고 시작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방언으로 세대주의 신학을 예언했고 그것을 통역을 했고 이래가지고 나온 게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란 7년 환란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이 피터 와그너는 이 에드워드 얼빙이 1830년에 시작한 운동이 신사도 운동의 창시라 시작이라 말을 하지만 그것은 뭐 사실이 아니에요. 피터 와그너는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가지고 다양한 20세기에 일어난 다양한 카리스마틱 운동들을 하나의 줄기로 묶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줄기로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빗소리가 세네요. 빗소리가 센데 들리시나요? 예, 빗소리 들리시죠? 비가 올라면 이렇게 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세게. 빗소리 듣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비의 리듬을 들어보라고. Listen to the rhythm of the falling rain.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줄기가 뭐냐. 여러 가지 줄기가 있는데 가장 큰 줄기가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에 시작된 늦은 비 운동입니다. Letter Rain Movement. 늦은 비 운동이에요. 이 늦은 비 운동은 때로는 요엘의 군대, Joel's Army, 요엘의 군대라고도 불리우고 때로는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Manifest Sons of God. 그러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바라 하는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을 왜곡을 해가지고는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운동 혹은 정복자들 운동, overcomers, 정복자들 운동, 혹은 신부 운동, bride movement, 신부 운동,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늦은 비 운동인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운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윌리엄 브레넘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발음해 주시죠. 브레넘. 브레넘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늦은비 운동은 브레넘이 창시한 것이 아니고 브레넘의 설교를 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게 늦은비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일어났어요. 캐나다에서 좀 이상한 운동들 많이 일어납니다. 이 캐나다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1900년대에 오순절 운동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이 일으켰어요. 흑인들이 방언하고 이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경험하면서 1900년 바로 정확히 1900년대에 1900년 초에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누준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1900년대에 일어난 오순절 운동의 열기가 식어갈 때에 캐나다의 노르스 배틀포드라고 하는 마을에 쉐론 고아원이 있었어요. 쉐론 올퍼니지, 쉐론 고아원, 그리고 쉐론 바이블 칼리지, 쉐론 성경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신학교는 새로 생긴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70명이 모인 겁니다. 이 70명이 이제 건물에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첫 학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학생들이 그 예언을 들은 것입니다. 1948년 2월 11일에 한 여자가 예언하기를 열린 문이 여러분 학생들 앞에 놓여 있다. 열린 문이 그대들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학생들이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의 채플 시간에 학생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이름을 불러다가 안수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각각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론 바이블 칼리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성령에 부음받은 것이 요엘서에 약속된 늦은비다 이렇게 해서 늦은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시작된 쉐런 바이블 칼리지에서 시작된 이 늦은비 운동이 1948년 7월에 이제 캠프 미팅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외에다가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야외 집회를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이 늦은비 운동이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1948년도부터 52년도까지 이런 부흥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오순절 교파인 하나님의 성회 Assembly of God은 1949년에 총회를 열고 이 늦은비 운동의 교리와 행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 늦은비 운동의 교리와 행습은 이단적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도 이 늦은비 운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늦은비 운동의 태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윌리엄 브레넘입니다. 누구라고요? 윌리엄 브레넘, B-R-A-N-H-A-M, 윌리엄 브레넘. 이 사람은 켄터키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가난으로 고생을 했고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사가 그렇게 잘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 천사 자주 나타났다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려서 예수도 안 믿고 아직 구원도 안 받았는데 천사가 자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너는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있다. 이런 예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무슨 나시린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윌리엄 브레넘에게 이런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또 갖가지 환상도 어려서부터 많이 봤다는 겁니다. 이 윌리엄 브레넘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는 16명의 남자들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22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언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윌리엄 브레넘이 10대에는 점성술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특별한 표정 아래 태어났다, You are born under a special sign, 이런 점도 들었다는 겁니다. 점쟁이가 나타나더니 너는 특별한 사인 밑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점쟁이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표징이 내 위에 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죄송해. 점쟁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별소리 다 한다 이래야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이 많아요. 대부분 이 영적인 경험이 많은 불신자, 그러니까 무당 같은 사람도 영적인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있던 귀신들이 떠나지 않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떼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윌리엄 브레넘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런 신령한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점쟁이가 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19살 때 집을 떠나서 권투선수가 됐어요. 그 권투선수 노릇을 몇 년을 하다가 권투선수는 먹고 살기가 어렵겠다 해가지고는 이 미셔너리 베티스트 철치 선교 침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전도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싸웠냐 하면은 아, 담임 목사는 이 여성들을 존중을 해줬는데 이 윌리엄 브레넘은 여성을 굉장히 비화하는 한 남자의 존재 목적은 남존 여비, 남자의 존재 목적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아, 그건데 아,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윌리엄 브레넘은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충돌을 해가지고는 그때 이 미셔너리 베프티스트 철치에서 나와가지고는 그때부터 천사의 환상을 또 받은 거예요. 천사의 환상을 받아서 너는 신유의 능력이 임하였으니 신유 집회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1946년도부터 치유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나타난 소위 페이스 힐러, 페이스 힐러, 믿음으로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페이스 힐러의 선두주자가 누구냐? 윌리엄 브레넘이에요. 윌리엄 브레넘. 근데 신문기자들이 윌리엄 브레넘이 집회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누가 치유받았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신문에다 실어주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브레넘이 집회를 하면 가장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치유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몸이 병들면 약해요. 그러니까 몸에 병을 고쳐준다 그러면 뭐 누구한테라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점쟁이한테도 갈 가능성도 있고 뭐 누구한테라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미래를 누가 알려준다고 하면 누구한테라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이 가장 약한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사람은 예언도 잘하고 병도 잘 고쳐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브레넘은 자기 기도로 영국왕 조지 6세가 질병에서 치유되었다 아, 요렇게 또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1950년 4월에는 핀란드에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냈다고도 주장을 했어요. 핀란드에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다. 이 브레넘과 사역을 했던 한 목사는 브레넘은 강단에 기도받으러 올라온 사람들의 생각도 읽는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한동안 부흥이 많이 일어날 때에는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다 아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기도원 여자 원장들 같은 사람들은 막 너 무슨 생각하지? 무슨 생각하지? 막 다 읽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귀신 같아요. 귀신같이 남의 생각을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레넘은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찍은 사진에서 사진이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머리에 빛이 딱 있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넘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증해주는 초자연적인 빛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뭐 그게 현상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사역과 사상과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설교를 했고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일곱 교회는 교회 역사 2000년간 역사의 일곱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독특한 해석은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는 매 시대마다 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브레넘 자기 자신이 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브레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실 엘리야다, 말라기가 예언한 다시 오실 엘리야다, 예수님은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브레넘의 제자들은 바로 브레넘이 다시 오실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넘은 어떻게 죽었나? 1965년에 브레넘과 그의 가족들은 성탄절 연휴를 즐기고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정면 추돌을 했어요. 정면 추돌을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6일 만에 죽었어요. 브레넘이 죽고 나서 소위 레터 레인 무브먼트, 이 누진비 운동은 그때부터 사그러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누진비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윌리엄 브레넘. 이 브레넘의 교리는 이후에 부흥사역자, 치유사역자들이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고 비슷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타난 페이트 힐러들은 다 브레넘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했다 무슨 얘기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브레넘의 교리와 비슷한 교리를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넘은 죽었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브레넘의 교리는 정통교회와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근데 좋은 분도 계신데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나? 이 브레넘의 교리는요 정통교리와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첫째로는 삼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일체 믿지 않아요 브레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배우가 옷을 갈아입듯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옷 갈아입고 시대에 따라 나타났다. 이것은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에요. 양태론, 모달리즘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넘은 우선 삼일체 교리가 잘못됐어요. 삼일체 교리가 잘못된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장막 뒤에 있는 사라의 마음을 딱 읽고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을 여호와께서 딱 알아차린 것처럼 자기도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무슨 여호와인가. 그리고 이것을 영분별의 은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분별 은사의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비의 심판을 당했듯이 자기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것은 곧 온 세상에 심판이 오는 표징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그 헌금뭉투 보면 딱 읽고 그런 거는 요 사이에 마술사들도 다 합니다. 마술사 MBC 테레비에 나오는 마술사들도 어쩌고 저쩌고 몇 번 최면 걸면 사람 마음을 다 읽어내요. 그러니까 마술사 같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왜? 마음을 읽어내니까요. 그럼 무슨 기술인가 몰라도 그런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읽어내고 무슨 생각했지 무슨 생각했지. 그리고 이 윌리엄 브레넘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냐, 이것은 영애를 해야 되는데 뱀과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다. 그래가지고 뱀이 하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기는 여자를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윌리엄 브레넘이 여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런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933년에 7개의 중요한 예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예언 가운데 하나는 1977년에 이 세상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였다고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날짜를 맞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재림이 될 때에는 로스앤젤레스는 바닷가 밑에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뭐 로스앤젤레스는 지금도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언은 아주 틀린 것이 많죠. 그는 교단을 싫어했고 교단은 짐승의 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교단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운동을 한다. 운동이라 그랬어요. 누진비 교단 이게 아니라 누진비 운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브레넘은 교회와 신부는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만 예수님 재림 때에 휴거된다고 했습니다. 휴거. 그러니까 이 브레넘의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휴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주 다 불건전한 사람이에요. The voice of God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기관은 지금도 이 윌리엄 브레넘의 설교를 인쇄하고 출간하고 또 오디오 파일로 복사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누진비 운동의 사상을 지금까지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1948년부터 52년까지 일어난 누진비 운동이 시들해지자 다양한 집단들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집단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집단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누진비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65년에 브레넘이 죽은 후에 누진비 운동이 와해되었어요. 왜? 아니 지도자가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죽냐 이래가지고는 누진비 운동이 와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이름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캔자스 시티 프로펫, 캔자스 시리의 예언자들, 또 빈야드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 피터 와그너가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한 이름으로 하나로 묶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브레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만 독특한 사상도 있습니다만은 누진비 운동의 전체적으로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사상들은 다 신사도 운동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진비 운동은 다섯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누진비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성령 부으심은 이른비 성령이고, 20세기의 성령 부으심은 누진비 성령인데, 누진비 성령이 오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상이요. 재림이 임박했다. 임박한 재림 사상. 이게 첫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3절 이 누진비를 영해를 하는 것이죠. 20세기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 이것이 누진비 성령이다. 이렇게 보는 게 첫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오순절 교회는 성도가 오랜 시간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누진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는 그렇게 오래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안수를 통해서 오고, 안수할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예언이 동반된다 요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수만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오는 것을 소위 능력의 전이, impartation이라고 말을 했어요. 능력의 전이.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 능력이 전이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진비 운동 혹은 신사도 운동과 연관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안수하는 게 있어요. 병든 사람 있을 때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이 안수 자체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남에게 전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사도 운동의 사고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타난 오중직분이 현대에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는 이미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사탄이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른 사도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대의 사도와 선지자가 또다시 나타나면 교회에 또 다른 기초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다시 회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아주 크레이지한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상인 것이에요. 그리고 교파는 짐승의 특징이고, 짐승 교파는 거짓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참된 교회는 지역별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형성된다. 그래가지고 이 피터 와그너가 자기가 뭐 사도로 많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별별 사람들 다 있어.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시 사도하면은 뭐 누구, 또 뭐 대전시 사도하면 누구, 이렇게 피터 와그너가 PC가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가 중심을 해가지고 새로운 교회 질서를 형성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 Manifest Sons of God 혹은 Overcomers, 정복자들, 이들을 요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Joel's Army. 요엘의 군대는, 요엘서에는 이게 메뚜기로 상징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뒤도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들은 요엘의 군대는 누구냐? 정복자들이고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림 전에 나타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신령한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의 군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요엘의 군대는 어느 나라 말도 언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요엘의 군대는 영생하는 몸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벽도 막 통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데 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언어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고. 난 이 피터 와그너가 한국말 할 줄 아나 한번 내 말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유와 기적을 마음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서 천년 왕국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요엘의 군대. 이들이 형성하는 장막을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 요엘의 군대, 뭐 이런 말 하는 인간들은 전부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운동은 캐나다의 오순절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캐나다 오순절교회는 이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운동은 특별히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도 혹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한두 사람을 신격화하고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너무나 은밀하게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교회 목사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고에도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저도 보면 아이고 나도 어쩌다가 이런 사고에 많이 젖어 있구나, 이런 거를 때로는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다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누진비 운동이 끝나고 나서 캔자스시티 예언자들, 그리고 빈야드 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영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